사람에게 뭘 줄 수 있겠니? 이건 너의 한계. 생각보다 훨씬 멍청해. 평생 중2 병. 남자랑 똑같아. 네가 원하는 걸 찾으려 헤맬 때 조급해지고. 무슨 환자야 의사와 상의해. 아픈 척 하지 말고. 잘 가라 베이비. 나 내리는